6월 23일 목요일. 성전 중심으로 살면 약속의 땅을 누립니다. 느헤미야 11장 1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로는 하숩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며 하사바의 증손이며 분니의 현손인 스마냐와 하나님의 집에 바깥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두 사람 삽부대와 요사밧이 있었고 또 미가의 아들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아솝의 증손인 마따냐가 있었는데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입니다. 박부갸는 그 형제들 가운데 다음가는 지휘자였습니다. 또 삼무아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며 여두둔의 손자인 압다가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성에 살게 된 레위 사람들은 다 합쳐 284명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로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들 172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기업이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에 살았고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바의 손자이며 마따냐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인 우시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 자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세라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므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대신이 돼 백성들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마을과 거기 딸린 밭들이 있었는데 유다 자손의 몇몇 사람들은 기랴앗 아르바와 그 주변 마을들, 디본과 그 주변 마을들, 여갑스엘과 그 주변 마을들, 예수아, 몰라다,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와 그 주변 마을들, 시글락, 무고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느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둘람과 그 마을들, 라기스와 그 들판, 아세가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 믹마스와 아야,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나돗, 녹, 아나냐, 하솔, 라마, 기따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 오모와 소공업자들의 골짜기에 걸쳐 살았습니다. 유다에 있던 일부 레위 사람들은 베냐민에 정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 레위 사람들. 예배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 거주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도성에 살았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자들은 백성에게서 성전세를 거두거나 성전을 보수하거나 백성을 가르쳤고 성전한 사역을 맡은 자들은 대제사장을 수동하거나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거나 성문지기로 섬겼습니다. 성전 마귀꾼이었던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페르시아 왕과 유대 사람 간의 중재자 등도 모두 예루살렘에 살며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공동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맡은 이들의 헌신과 섬김이 필수입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는 성전을 가까이 하며 교회와 예배에 필요한 것을 늘 살펴야 합니다. 주변 동네에 사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을 제외한 유다 자손의 일부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남쪽 지역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고 베냐민 자손은 북쪽 지역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베냐민 땅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백성은 이방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까지 흩어졌습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은 약속의 땅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기에 거주지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본토로 귀환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자유뿐 아니라 육적 자유를 누리며 눌린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묵상 에세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는 독립전쟁 이후 미국의 역사를 지켜낸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가면 미국을 빛내 유명한 사람들의 묘를 돌아본 후에 마지막으로 무명용사의 묘를 둘러보게 되어 있다. 무명용사의 묘를 마지막 코스로 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일에 드러나지 않게 희생한 이름 모를 용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닐까? 자칫 잊히기 쉬운 용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됨은 그들의 헌신을 분명히 포착하시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한 사람들, 안락함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 자기 삶을 던진 이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어렵고 세상의 유혹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로 자원하는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간다. 무명의 용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나는 기도한다. 오늘이라는 이름의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자신만을 위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김영준의 섬기는 사람 느헤미야. 한절 묵상. 본문에 살았습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는 신앙이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 즉 생활로 이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적인 것이면서도 땅 위에서 살아가는 현실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는 다툼도 슬픔도 절망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과 부딪히면서 말씀을 실행에 옮겨 화목을 이끌어내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제게 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